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سورة أنزلناها وفرضناها وأنزلنا فيها آيات بينات لعلكم تذكرون الزانية والزاني فاجلدوا كل واحد منهما 100 جلدة ولا تأخذكم بهما رأفة في دين الله إن كنتم تؤمنو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وليشهد عذابهما طائفة من المؤمنين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율법으로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였나니 이로하여 너희가 교훈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간통한 여자와 남자 각각에게는 100대의 가죽 대형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되 그들에게 동정치 말며 믿는 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형벌을 입증케 하라. الزاني لا ينكح إلا زانية أو مشركة والزانية لا ينكحها إلا زان أو مشرك وحرم ذلك على المؤمنين والذين يرمون المحصنات ثم لم يأتوا بأربعة شهداء فاجلدوهم 80 جلدة ولا تقبلوا لهم شهادة أبدا وأولئك هم الفاسقون إلا الذين تابوا من بعد ذلك وأصلحوا فإ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간통한 남자는 간통한 여자 또는 신을 믿지 아니한 여자 외에는 결혼할 수 없으며 간통한 여자는 간통한 남자 또는 신을 믿지 아니한 남자 외에는 결혼할 수 없나니 이것은 믿는 신도들에게 금지되어 있노라. 순결한 여성들을 중상하는 자들이 네 명의 증인을 내세우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80대의 가죽형을 가하되 그들의 증언도 수락해서는 아니 되나니 이들은 사악한 죄인들이라. 그러나 회개하고 개선하는 자들은 제외이거늘 진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والذين يرمون أزواجهم ولم يكن لهم شهداء إلا أنفسهم فشهادة أحدهم 4 شهادات بالله إنه لمن الصادقين والخامسة أن لعنة الله عليه إن كان من الكاذبين ويدرأ عنها العذاب أن تشهد 4 شهادات بالله إنه لمن الكاذبين والخامسة أن غضب الله عليها إن كان من الصادقين ولولا فضل الله عليكم ورحمته وأن الله تواب حكيم 자기의 부인들을 중상하면서 자신들 외에는 어떤 증인도 없이 단독으로 증언할 경우 하나님께 맹세케 하여 자기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4번 증언케 하라. 5번의 맹세에서 만일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께 그 남자의 거짓 증언을 4번 증언하면 그녀에게의 벌이 면제되며 5번째로 그녀 남편의 증언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녀에게 있을 것이라. 만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없었다면

야 아이유할라디나 아마누 라 타타비우 후투와티 쉐이탄 وَمَنْ يَتَّبِعْ خُطُوَاتِ الشَّيْطَانِ فَإِنَّهُ يَأْمُرُ بِالْفَحْشَاءِ وَالْمُنْكَرِ وَلَوْلَا فَضْلُ اللَّهِ عَلَيْكُمْ وَرَحْمَتُهُ مَا زَكَى مِنْكُمْ مِنْ أَحَدٍ أَبَدًا وَلَكِنَّ اللَّهَ وَلَكِنَّ اللَّهَ يُزَكِّي مَنْ يَشَاءُ وَاللَّهُ سَمِيعٌ عَلِيمٌ وَلَا يَأْتَلِ أُولُو الْفَضْلِ مِنْكُمْ وَالسَّعَةِ أَنْ يُؤْتُوا أُولِي الْقُرْبَى وَالْمَسَاكِينَ وَالْمُهَاجِرِينَ والمهاجرين في سبيل الله وليعفوا وليصفحوا ألا تحبون أن يغفر الله لكم والله غفور رحيم 믿는 자들이여 사탄의 뒤를 따르지 말라 사탄의 뒤를 따르는 자에게 사탄은 그로 하여금 항상 죄악과 비행을 범하도록 하니라 만일 너희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었다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청결할 수 없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는 자를 청결케 하셨나니 하나님은 들으심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친척과 필요한 자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집을 떠난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아니하려 맹세하는 자 너희 가운데 없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관용을 베풀도록 하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원하지 아니하느뇨.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인날라디나 여무날 무흐사나틸 가필라틸 무흐미나틸 우이누 핏두니야 왈 아흐라 وَلَهُمْ عَذَابٌ عَظِيمٌ يَوْمَ تَشْهَدُ عَلَيْهِمْ أَلْسِنَتُهُمْ وَأَيْدِيهِمْ وَأَرْجُلُهُمْ بِمَا كَانُوا يَعْمَلُونَ يَوْمَئِذٍ يُوَفِّيهِمُ اللَّهُ دِينَهُمُ الْحَقَّ وَيَعْلَمُونَ أَنَّ اللَّهَ هُوَ الْحَقُّ الْمُبِينُ الخبيثات للخبيثين والخبيثون للخبيثات والطيبات للطيبين والطيبون للطيبات أولئك مبرؤون مما يقولون لهم مغفرة ورزق كريم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순결한 여성들을 중상하는 자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크나큰 벌이 있으리라. 그날에는 그들의 혀들과 손들과 발들이 그것들이 저질렀던 대로 증언할 것이라.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시나니 하나님만이 정당한 진실이심을 알게 되리라. 순결치 못한 여성은 순결치 못한 남성을 위해서 순결한 남성은 순결한 여성을 위해서 훌륭한 여성은 훌륭한 남성을 위해서, 훌륭한 남성은 훌륭한 여성을 위해서 있나니, 이들은 그들이 무엇이라 중상하여도 결백하나니, 그들에게는 관용과 양식과 은혜가 충만하리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ا تدخلوا بيوتا غير بيوتكم حتى تستأنسوا وتسلموا حتى تستأنسوا وتسلموا على أهلها ذلكم خير لكم لعلكم تذكرون فإن لم تجدوا فيها أحدا فلا تدخلوها حتى يؤذن لكم وإن قيل لكم ارجعوا فارجعوا هو أزكى لكم والله بما تعملون عليم ليس عليكم جناح أن تدخلوا بيوتا غير مسكونة فيها متاع لكم والله يعلم ما تبدون وما تكتمون 믿는 자들이여 허락을 받고 그 집안 가족의 인사를 하기 전까지는 너희 집이 아닌 어떠한 가정도 들어가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니 너희가 교훈으로 삼으라. 그 안에서 아무도 발견치 못했을 때는 너희에게 허락이 있을 때까지는 들어가지 말라. 만일 돌아가라고 하거든 돌아갈지니 이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라.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주거지가 아니나 그 안에 너희를 위한 유용한 것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죄악이 아니거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밝히는 것이나 숨기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قل للمؤمنين يغضوا من أبصارهم ويحفظوا فروجهم ذلك أزكى لهم إن الله خبير بما يصنعون وقل للمؤمنات يغضضن من أبصارهن ويحفظن فروجهن ولا يبدين زينتهن إلا ما ظهر منها وليضربن بخمرهن على جيوبهن ولا يبدين زينتهن إلا لبعولتهن أو آبائهن أو آبائهن أو آباء بعولتهن أو أبنائهن أو أبناء بعولتهن أو إخوانهن أو إخوانهن أو بني إخوانهن أو بني أخواتهن أو بني أخواتهن أو نسائهن أو ما ملكت أيمانهن أو التابعين غير أولي الإربة من الرجال أو الطفل الذين لم يظهروا على عورات النساء ولا يضربن بأرجلهن ليعلم ما يخفين من زينتهن وتوبوا إلى الله جميعا أيها المؤمنون لعلكم تفلحون 믿는 남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들의 시선을 낮추고 정숙하라 할지니 그것이 그들을 위한 순결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니라.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리수건을 써서 남편과 그녀의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그녀의 아들, 남편의 아들, 그녀의 형제, 그녀 형제의 아들, 그녀 자매의 아들, 여성 무슬림,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한 하인, 그리고 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외에는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또한 여성이 발걸음 소리를 내어 유혹함을 보여서는 아니 되나니, 믿는 사람들이여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وَأَنكِحُوا الْأَيَامَى مِنْكُمْ وَالصَّالِحِينَ مِنْ عِبَادِكُمْ وَإِمَائِكُمْ إِنْ يَكُونُوا فُقَرَاءَ يُغْنِهِمُ اللَّهُ مِنْ فَضْلِهِ وَاللَّهُ وَاسِعٌ عَلِيمٌ وَلْيَسْتَعْفِفِ الَّذِينَ لَا يَجِدُونَ نِكَاحًا حَتَّى يُغْنِيَهُمُ اللَّهُ مِنْ فَضْلِهِ والذين يبتغون الكتاب مما ملكت أيمانكم فكاتبوهم إن علمتم فيهم خيرا وآتوهم مما لله الذي آتاكم ولا تكرهوا فتياتكم على البغاء إن أردنا تحصنا لتبتغوا عرض الحياة الدنيا ومن يكرهن فإن الله من بعد إكراههن غفور رحيم

حَتَّى إِذَا جَاءَهُ لَمْ يَجِدْهُ شَيْئًا وَوَجَدَ اللَّهَ عِندَهُ فَوَفَّاهُ حِسَابَهُ وَاللَّهُ سَرِيعُ الْحِسَابِ أَوْ كَظُلُمَاتٍ فِي بَحْرٍ لُجِّيٍّ يَغْشَاهُ مَوْجٌ مِّن فَوْقِهِ مَوْجٌ مِّن فَوْقِهِ سَحَابٌ ظُلُمَاتٌ بَعْضُهَا فَوْقَ بَعْضٍ إِذَا أَخْرَجَ يَدَهُ لَمْ يَكَدْ يَرَاهَا وَمَن لَّمْ يَجْعَلِ اللَّهُ لَهُ نُورًا فَمَا لَهُ مِن نُّورٍ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아니한 불신자들의 행위는 목마른 자들에게 보이는 사막의 신기루와 같으니 그가 그곳에 다가갔을 때 아무것도 발견치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니라. 그리하여 그분은 그가 행한 것에 따라 계산을 하시니 하나님은 계산에 빠르시니라. 그들의 행위는 넓고 깊은 바다 속에 암흑과도 같으노라. 파도가 그 위를 덮으니 또 파도가 그 위를 덮으며 구름이 그 위에 더하매 어둠은 아래로 겹쳐 있더라. 그가 손을 내밀어도 그것을 볼 수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한 자 그에게는 빛이 없노라. أَلَمْ تَرَ أَنَّ اللَّهَ يُسَبِّحُ لَهُ مَن فِي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وَالطَّيْرُ صَافَّاتٌ كُلٌّ قَدْ عَلِمَ صَلَاتَهُ وَتَسْبِيحَهُ وَاللَّهُ عَلِيمٌ بِمَا يَفْعَلُونَ وَلِلَّهِ مُلْكُ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وَإِلَى اللَّهِ الْمَصِيرُ أَلَمْ تَرَ أَنَّ اللَّهَ يُزْجِي سَحَابًا ثُمَّ يُؤَلِّفُ بَيْنَهُ ثُمَّ يَجْعَلُهُ رُكَامًا فَتَرَى الْوَدْقَ يَخْرُجُ مِنْ خِلَالِهِ وينزل من السماء من جبال فيها من برد فيصيب به من يشاء ويصرفه عن من يشاء يكاد سنا برقه يذهب بالأبصار يقلب الله الليل والنهار إن في ذلك لعبرة لأولي الأبصار 하늘과 대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새들은 날개를 펴 찬미하고 있음을 그대는 보지 못하느뇨. 모든 것은 제 스스로 경배하고 찬미함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하늘과 대지 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로 귀속되노라. 하나님께서 구름을 두사 그것을 흐르게 하고 그것을 다시 모아 비구름으로 만들어 그 사이에 비를 내리게 하심을 그대는 보지 못했느뇨. 그분께서는 우박을 담은 산과 같은 구름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시어 그분께서 원하는 자를 멸망케 하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를 보호하기도 하시며 번개의 섬광으로는 시력을 앗아가기도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서로 교체하심에 그 안에는 지혜를 가진 자들을 위해 교훈이 있노라. والله خلق كل دابة من ماء فمنهم من يمشي على بطنه ومنهم من يمشي على رجلين ومنهم من يمشي على أربع يخلق الله ما يشاء إن الله على كل شيء قدير

ليستخلفنهم في الأرض كما استخلف الذين من قبلهم وليمكنن لهم دينهم الذي ارتضى لهم وليبدلنهم من بعد خوفهم أمنا يعبدونني لا يشركون بي شيئا ومن كفر بعد ذلك فأولئك هم الفاسقون وأقيموا الصلاة وآتوا الزكاة وأطيعوا الرسول لعلكم ترحمون لا تحسبن الذين كفروا معجزين في الأرض ومأواهم النار ولبئس المصير 너희 가운데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나니 이전에 그들에게 부여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지상을 다스리는 힘을 주실 것이요 그들을 위하여 선택한 종교를 확립하여 주실 것이며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니 그들이 나를 경배함에 다른 것을 비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후에 믿음을 배반하는 자 있다면 그들은 사악한 자들이라. 예배를 행하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그리고 선지자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불신자들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좌절시키리라 생각지 말라. 그들의 주거지는 불지옥으로 그곳은 참으로 사악한 곳이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يستأذنكم الذين ملكت أيمانكم والذين لم يبلغوا الحلم منكم ثلاث مرات من قبل صلاة الفجر وحين تضعون ثيابكم من الظهيرة ومن بعد صلاة العشاء ثلاث عورات لكم ليس عليكم ولا عليهم جناح بعدهم طوافون عليكم بعضكم على بعض كذلك يبين الله لكم الآيات والله عليم حكيم وإذا بلغ الأطفال منكم الحلم فليستأذنوا كما استأذن الذين من قبلهم كذلك يبين الله لكم آياته والله عليم حكيم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하인과 아직 이성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출입의 허락을 받도록 할지니 아침 예배 이전과 여름 한낮에 잠을 자기 위해 옷을 벗고 있을 때와 밤중 예배 이후라. 이 세 경우는 너희의 사생활을 위한 것으로 이 외에는 드나들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를 위해 드나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말씀을 밝히셨나니 실로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성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을 때는 성인들이 허락을 받듯이 그들로 하여금 허락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말씀을 밝히셨나니 실로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والقواعد من النساء اللاتي لا يرجون نكاحا فليس عليهن جناح أن يضعن ثيابهن غير متبرجات بزينة وأن يستعففن خير لهن والله سميع عليم ليس على الأعمى حرج ولا على الأعرج حرج ولا على المريض حرج ولا على المريض حرج ولا على أنفسكم أن تأكلوا من بيوتكم أن تأكلوا من بيوتكم أو بيوت آبائكم أو بيوت آبائكم أو بيوت أمهاتكم